형. 뭐야? 괜찮네. 너무 난데 지금 키가. 난쟁이가 아니요. 야 너무 아니. 난쟁이 핏이 너무 좋은데요? 난쟁이도 키가 나 무슨 차이야? 나도. 아주 좋은데? 제일 난쟁이 신난쟁입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소리 바르지? 별로 없이 노래 잘했다. 백설공주를 하게 된 것 같아. 진심으로 너에게 사과해.